러시아 연방공 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울라지미르 이사코브 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이 6월 3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